지르도록 푸른 하늘 아래는 다 흠뻑 쏟아지는 햇살이 날 어지럽게 해. 한껏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뛰어 너는 느껴져 너무 쉽게 살아있다는 걸. 괜찮아 우리가 아니어도 슬픔이 날 지워도 먹구름은 또 뛰고 나 그동안 눈 꿈속이었고 한없이 구겨지고 날개는 찢겨지고 언젠가 내가 아니게 된다 지어도 괜찮아 오직 나만이 나의 구원이잖아. 못된 걸음걸이로 절대 죽지 않고 살아. How you do? I'm fine. 내 하늘은 my God. 모든 아픔들이여 say goodbye.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 깜깜한 밤 모두 널 찾는 꿈은 흔들어 놓지만 두렵지 않은 걸 괜찮아 괜찮아.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. 이제 너의 손을 놓을게. I know I'm on my mind mind. 'Cause I'm just fine. I'm feeling just fine fine fine. 더 이상은 슬프지 않을래. Shine, shine, shine. Guess I'm just fine, just fine. Hey, whole world. I'm just fine. 내 아픔 다 이겨낼 수 있을 너 없이 나. I'm just fine. 걱정 마. 이제 웃을 수 있고 네 목소리 모두 알아주니까. I'm so fine, you so fine. 슬픔과 상처는 모두 다 이미 지나가 추억에 대해 내 웃음에 반해 주자고. We so fine, I'm so fine, you so fine. 우리들 미래는 기쁨만 가득할 테니 걱정은 접어둔 채 이제 즐겨 숨을 쉬. 차가운 내 심장은 널 부르는 법을 잊었지만 외롭지 않은 걸 괜찮아.